바쁘죠. 어제가 오늘인 건지 내일은 또 오늘 같겠죠. 눈을 감았다면 이거 마치 like a déjà vu. 다시 보기 하는 거죠. 입고 있던 옷만 바뀐 채 똑같은 하루 살죠. 어지럽혀진 방은 말라버린 화분은 언제부터였던 걸까요.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네요. 정신이 없는 건지 마음이 없는 건지 헷갈리게 되죠. 뜨겁던 금요일은 설레던 토요일은 언제였었는지. I'm burning out, burning out. 사라져갈까요. 어제와는 달라진 오늘이 될까요. 어지럽혀진 방은 말라버린 화분은 언제부터였던 걸까요.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네요. I don't know what to do or be alright. 내일 꿈인 것처럼. Yeah.